새벽입니다. 바깥 날씨가 몹시 차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이런 밤 고향을 못 가신 분, 그리고 찾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동작구 사당 5동에서 애청자 김연종 씨가 보내주신 정진규의 따뜻한 상징이라는 글로 시작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떤 밤에 혼자 깨어있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따뜻하게, 그것보다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따뜻하게, 그것만큼씩 춥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눈물겨워지는지 모르겠다. 조금씩 발이 시리기 때문에, 깊게 잠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눈물겨워지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꿈에도 소름이 조금씩 돋고 있는 것이 보이고, 추운 혈관들도 보이고, 그들의 부엌 항아리 속에는 길어다 놓은 이 땅의 물들이 조금씩 살얼음이 잡히고 있는 것이 보인다. 요즘 추위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문전마다 쌀 두어 대박쯤씩 말없이 남몰래 팔아다 놓으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싶다. 그렇게 밤을 건너가고 싶다. 가장 따뜻한 상징, 하얀 쌀 두어 대박이 우리에겐 가장 따뜻한 상징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2동의 박보현 씨, 잘 들으셨죠? 영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버였습니다.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오늘은요,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이탈리아 영화 스탄노 뚜띠 베네를 준비했습니다. 스탄노 뚜띠 베네, 이 말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

라면의 맥은 삼양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합.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돈 마테오 사우로.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는 시칠리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척 낙천적이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허풍도 조금 있고요. 마테오는 지금 시칠리 섬에서 혼자 삽니다. 슬하에 다섯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모두 성장해서 도시에 살고 있고 아내 안젤라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고향 시칠리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매년 휴가 때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이 자식들이 유일한 낙이고 기쁨입니다. 마테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이런 말투가 더욱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그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말을 즐겼습니다. Angela, lo vuoi sapere perché sono contento? Avanti, fammi questa domanda. Come? 오늘도 마테오는 무척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왜 기쁜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레몬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센티 pure tu. E quando la zagara nell'aria. 레몬 나무의 내용. 이것은 이탈리아의 여름을 알리는 신호지요. 그는 이제 곧 찾아올 여름 휴가 그리고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5 bungalow al nuovo stabilimento balneare. Così ci facciamo una bella sorpresa. 이번 휴가를 위해서 마테오는 해변의 방갈로를 빌렸습니다. 그것도 다섯 채나요. 가족 모두가 큰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기쁨.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신이 납니다. mi pare di sentire pure le cicale. Zitto, zitto, zitto. Cicale sono! Buon segno!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올해에는 다섯 명의 자식 중 아무도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그들이 너무 바빠서 오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막내 아들 알바로의 집입니다. 막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어릴 적 모습의 그가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올에 15리라씩 받고 자신의 흰 머리를 즐겨 뽑아주던 막내 아들. Cerca, vado, cerca. Ti do 5 lire per ogni capello bianco che trovi. Bravo, papà. Signore, bigliette, per favore. Signore. 기차표를 검사받던 마테오는 사진 한 장을 떨어뜨립니다. 그의 가족 사진이지요. 사진 속의 아이들 모두 연극배우처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사람이 묻지요. 연극배우셨냐고요. 마테오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È bellissima, ma si occupa di teatro? No, è solo un ritratto di famiglia. Vede, vede, questo al centro sono io e mia moglie. E sotto ci sono i miei bambini. Guglielmo, come è il Guglielmo del De Rossini? Alvaro, la forza del destino di Verdi. Norma, quella di Bellini. Tosca, di Puccini, che ci hanno pure fatto un film. E Canio, Coglielmo. 토스카, 노마, 알바로, 까니오. 자식들의 이름을 모두 오페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요. 이 사진은 4년 전 휴가 때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각자 자기 이름의 주인공처럼 분장해서 찍은 것이었죠. Uno i figli quando sono piccoli se li immagina grandi. Poi quando diventano grandi. 자식 얘기가 나오자 마테오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자랑을 늘어놓지요. 자기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고 특별한 애들이라고요. Bella. Ha visto? La passi al fidanzato. Veramente non. 사진을 옆자리의 승객들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나폴리에 도착한 마테오. 알바로의 집 인터폰에 대고 마테오는 휘파람을 봅니다. 알바로, indovina chi sono? 자신과 아이들만이 아닌 신호지요. 하지만 알바로는 집에 없습니다. 마테오는 막내 알바로의 직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도 알바로는 없습니다. 기록부를 뒤지던 동료가 말합니다. 어느 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오늘 나타날지도 모른다고요. Scusi, dove potrei trovare il dottore Alvaro Scuro? È qui nell'università di Napoli, nell'amministrazione. 거리로 나온 마테오는 알바로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동 응답기가 알바로의 말을 뱉어내는 순간 길 가던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딱 멈춥니다. 마테오의 눈에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에게는 알바로의 부재가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Pronto. Sono io. Sempre sta camorra di segreteria telefonica. Ma che ci posso fare? Io non posso parlare con una voce che sembra uscita dal frigorifero. Mi fa l'impressione che si ferma il mondo. Oddun Bam. 알바로를 기다리다 지친 마테오는 혼자서 노래를 부릅니다. 휘파람도 불어봅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어린 알바로가 나타납니다. 마테오는 아들에게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항상 바람둥이였는데 지금도 그런 거냐고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코 흘리게인 어린 알바로의 코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아, guarda, hai sempre il naso lordo, eh? Sempre il naso lordo. Sì, sì, sì. Forza. Sei stanco, papà? Un pochino. Mi dispiace. Ma ora dove te ne vai? 하지만 그것은 마테오의 상상일 뿐 알바로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테오는 호텔을 찾아갑니다. 이 호텔은 그와 아내가 신혼여행 때 묵은 곳이죠. 그때 그 방에 투숙한 마테오는 방 안 곳곳에서 죽은 아내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혼자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오는 다시 알바로에게 전화를 걸지만 역시 자동응답기만 돌아갈 뿐입니다. Pronto, pronto. Speriamo che registra. Alvaro, Alvaro, sono il papà. Io sono arrivato a Napoli. 그는 둘째 아들 까니오에게 갈 테니 따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녹음을 남깁니다. 둘째 아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Se per ipotesi tu arrivi in ritardo, Se hai preso altri impegni, io che faccio? Sono sempre il papà. 까니오가 사는 로마까지 마테오는 트럭을 얻어 타고 갑니다. 기사 양반에게 또 아들 자랑을 시작하는 마테오. 까니오는 47년 지방선거가 있는 날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투표를 마친 뒤 30분 만에 출산한 것이죠. 마테오는 이렇게 태어난 애가 무슨 일을 할 것 같냐고 운전석에 묻습니다. 그는 까니오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죠. Ringrazio tutti coloro che con il proprio intervento hanno arricchito i lavori del nostro convegno, offrendo riflessioni, osservazioni. 둘째 아들 까니오는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연설 시간을 조절해 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Una politica giusta, moderna, che tenga conto delle istanze sociali e degli inquietanti interrogati. 텅빈 사무실에서 연설문의 시간을 재고 있던 까니오는 귀에 익은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장. 자, papà, ma quando sei arrivato? Ma che fai lì? Fermo come un pupo, vieni giù. Vieni giù. 까니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마테오는 막내 알바로의 소식을 묻습니다. 까니오는 그가 여행을 갔다고 얼버무립니다. Ma dimmi una cosa. Ora al congresso diventi segretario del partito. Ma come te lo devo dire? 그리고 혼자 계시지 말고 함께 살자는 아들 내외의 말에 마테오는 내심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을 바꾸기가 싫다고 대답하죠. È bello, è bellissimo. È un vero capolavoro. 다음 날 둘째 아들 까니오의 출근길에 따라 나선 마테오.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는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는 아들을 불러세워놓고 멋있게 사진 한 장을 찍어줍니다. Che ne dici di riunirci tutti a pranzo come un tempo tutti attorno a un tavolo ma qui a Roma? Va bene, vediamo gli impegni degli altri, Va bene, vediamo, sì. Ciao, ciao, vai. Ciao. Vai, ti saluto. Vai, vai, che io ti guardo da qua. Canio! Fermo! Ora puoi andare. 마테오는 이제 둘째 딸 토스카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도중에 마테오는 엄청나게 죽어있는 새 떼를 발견합니다. 이 새들은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다가 스스로 떨어져 죽는 새들입니다. 이 새의 죽음은 너무나 유명해서 그 장소가 관광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는 죽은 새를 치우는 청소부에게 얘기하죠. 그냥 놓아두라고요. 새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와인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말과 함께요. 번화한 도심거리를 지나던 마테오는 이번에는 어린 강도를 만납니다. 마 quanti anni c'hai? Meno di te, sbrigati, sorti. Sbrigati. 마테오는 칼로 위협하는 그에게 돈을 모두 주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어린 강도는 그의 카메라까지 요구하죠. 마테오는 카메라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행에 기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 강도는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난 마테오는 그 어린 강도의 뺨을 마구 갈깁니다. 놀라서 도망가는 강도. 하지만 마테오는 그가 떨어뜨린 칼을 줍다가 오히려 자신이 강도로 오해받아 경찰서까지 끌려갑니다. Se stavo in America mi davano una medaglia. Qui poco ci voleva che andavo a finire in galera. 미국 같으면 훈장을 줬을 거라고 투덜대면서 경찰서를 나서는 마테오. 그에게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Tosca. 플로렌스에 살고 있는 딸 토스카였죠. 고급차를 몰고 온 토스카는 현재 그저 그런 모델입니다. 속옷 광고를 찍기도 하고 가끔은 패션쇼에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마테오는 그녀가 대단한 연극 배우며 모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녀에게 또 알바로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토스카는 동생이 자기가 주연한 연극을 보러 왔었다고 즐겁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었죠. 에코지 qui. Entra, entra. Sì. 아버지와 함께 집에 온 토스카는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눈치 못 채게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이 고급스러운 집은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이 뭘 결정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는 딸의 패션쇼를 볼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늦은 밤 토스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마테오는 악몽에 놀라 눈을 뜹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거대한 물체에 눌리는 꿈이었지요. Aspetta, 깨어난 그에게 남녀의 말다툼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가 소리칩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여자는 애원합니다. 마테오는 숨을 죽이면서 부엌으로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리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안심하는 마테오. 그런데 부엌 한켠에 웬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 있습니다. Papà, non t'ho svegliato prima di uscire. Il bambino è figlio di una mia amica. 토스카가 남긴 메모에는 그 아기가 친구의 아들이고 곧 데려갈 거라고 적혀 있죠. 토스카가 일하는 사진 스튜디오. 이곳에 그녀의 남자친구 스테파노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난 사이입니다. 스테파노는 그녀에게 집과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죠. Stefano, che ci fai qui? Come stai? Male, ma non ha importanza. Senti, Tosca, io non so come dirtelo. Non mi fraintendere, scusa. Ma entro questa settimana io vorrei la mia auto. E anche la casa. Forse per me sarà meglio. E anche per te. 딸의 패션쇼에 참가한 마테오는 토스카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에게 말을 걸지요. 저기 빨간 옷을 입은 모델이 누군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토스카였죠. 스쿠시, per favore. Mi chiede chi è quella ragazza col vestito giallo e arancio? Chi è? È mia figlia. 패션쇼가 끝난 분장실. 토스카는 한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집에 있던 그 아기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죠. 이제 마테오는 큰아들 거글리 일모를 만나러 갑니다. 기차를 타고서요. Signori, biglietti per favore. Oh, ma non è il biglietto. Come? Mi scusi. 기차 안에서 티켓을 확인하던 차장이 실수로 그만 티켓과 가족 사진을 함께 펀치로 뚫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과 막내 알바로의 얼굴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마테오는 그 조각을 일일이 찾아 다시 붙입니다. 그에게는 단 한 장뿐인 가족 사진이었으니까요. 이 기차 안에서 마테오는 비슷한 나이의 한 할머니 미셸 모르강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마테오에게 묻지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달라고요. Non vuole sapere dove stiamo andando noi? Signore, complimenti. 할머니는 같은 양로원 친구들과 이탈리아 곳곳을 여행 중입니다. 마테오는 아들 생각을 잊은 채 할머니 일행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La polca. Signora, mi chieda cosa sto pensando. Cosa sta pensando? Se se la sente di fare quest'altro ballo. Lei mi vuole offendere. No, per carità. Harmonia와 함께 신나게 폴카를 추던 마테오는 힘에 부치는 걸 느낍니다. 그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는 할머니. 그녀는 집 떠나서 아프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다정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erano tanti anni che non ballavo. 마테오는 할머니에게 자식이 없냐고 묻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애들은 흩어지고 그것이 바로 늙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머니는 말합니다. 어떨 때는 아들이 자신의 목소리도 몰라보더라면서 쓸쓸하게 웃는 할머니. 그녀는 마테오에게도 자식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Signora, non me lo chieda perché sono triste. Non glielo chiedo perché lo sono anch'io.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마테오는 이번에는 왜 슬픈지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만나서 무척 즐거웠다면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는 마테오. 할머니는 그 순간 마테오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느낍니다. Signora, io... 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 밀라노. 오케스트라 연습실. 마테오는 텅 빈 관람석에 혼자 앉아서 연습을 지켜봅니다. 장남 거글리 엘모는 이곳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큰 복을 맡고 있습니다. 거글리 엘모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뛰어옵니다. 이제 큰아들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거글리 일모는 마테오에게 내일 런던으로 연주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압니다. 거글리 일모, 사실은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아들 안토넬로도 아내가 데리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Il vino ci fa con l'uva! Matteo! Antonello! 손자 안토넬로는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와인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마테오는 그 말의 유래를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 와인을 만들어 부자가 된 농부가 있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자 그 아들도 와인을 만들었다. 아들도 부자가 되었다. 이 농부가 임종 직전 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삶의 진리를 유언으로 남겼다. 이 농부가 남긴 단 한마디의 유언. 아들아, 와인은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단다. 16살의 안토넬로는 자신의 고민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습니다.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마테오는 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테오는 알바로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알바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알바로, sono il papà. Non sei ancora tornato. Divertiti, bravo, bravo. Mi raccomando, appena arrivi, chiamami. Mi troverai a Torino da Norma. Ti abbraccio. 이제 마테오는 튜린에 사는 큰딸 노마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전화국에서 전보를 담당하는 교환수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그곳에 고위 간부인 줄 알고 있죠. 밀로! 프론토! 늦은 밤, 마테오는 또다시 악몽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거대한 물체에 매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꿈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깬 마테오. 그때 옆방에 딸 노마와 사위가 다투고 있습니다. 엿듣는 마테오. 디 프레고, 팔로 파르메, 마르코, 에수르토, 도포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휴가 때마다 행복한 척하는 것이 지쳤다는 것이죠. 그것도 8주가 아닌 8년 동안이나. 마테오는 이제야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딸 집을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휘파람을 봅니다. 그의 눈앞에 어린 딸 노마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별거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죠. 결혼과 가족을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Però non abbiamo divorziato. Tu sei troppo attaccato al matrimonio, soffriresti. Divorzieremo dopo. Tanto non ho ancora incontrato una persona che mi capisce. Vivo da sola, con mio figlio. 이때 휘파람을 불면서 어린 시절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왜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La verità è che non volevamo darti dispiacere. 아이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Cosca, quel bambino è tuo, vero? Sì, avevo paura a dirtelo. 시집도 안 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토스카. 이 사실을 겁이 나서 아버지께 말하지 못합니다. Perché tu volevi che fossimo sempre più bravi e gridavi, gridavi. Te lo sei scordato. 까니오는 어릴 적 자신들에게 소리치며 때리고 강요하는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Alvaro, dove sei? Ma quanto devo aspettare per rivederti? Nella testa c'è un pensiero brutto. Io ti vedo in un posto dove finisce la gente disonesta. Ma anche se fosse, è pieno di innocenti. Alvaro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la brucio. "아버지는 절망한 듯이 말하죠. 그래도 한 번만은 너희들 모두를 한 식탁에 모아놓고 싶다고요. Ci vedete al pranzo a Roma? Sì, sì, sì, sì, sì, sì, sì, sì. Avanti un brindisi tutti assieme. Salute!" 로마의 어느 고급 식당. 식탁에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 있는 사람은 마테오와 두 아들, 거글리엘모, 까니오뿐입니다. 마테오는 큰 소리로 유쾌한 듯이 허세를 부립니다. 토스카는 큰 패션쇼가 있었을 테고, 로마는 간부회의 때문에 못 오는 것이라고요. 알바로. 파파, 알바로. Non voglio sapere cosa ha fatto. 그러다가 그는 알바로 얘기를 꺼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지 않지만 혹 감옥에 갔다면 언제 출감하는지는 알고 싶다는 것이죠. 아빠, 알바로 è morto. 침묵 끝에 장남 거글리 엘모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알바로는 죽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마테오. 알바로는 이번 여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지친 삶을 끝낸 것이죠. 네 명의 자식들은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죽다니. 그것은 그에게 용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알바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향 시칠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차창 밖을 쳐다보던 그의 눈에 자신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I soldi nella mano. Non te lo ricordi più. Quando nascono i figli. La prima volta che si. 아기를 낳아서 첫 번째 손톱을 깎을 때 다른 쪽 손에다 돈을 쥐어주라는 말이었죠. 그래야 그 아기가 커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요. 마테오는 자식들에게 그것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이들의 불행이 모두 자신의 탓만 같습니다. 이런 절망 때문일까요? 그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마테오가 입원해 있는 병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식탁에서는 아니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소원이 풀어진 것이죠. 마테오는 손자 안토넬로를 부릅니다. 여자친구로 임신시킨 16살의 손자지요. 가까이 온 손자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귀뜸합니다. 그 아기의 첫 손톱을 자를 때 손에 꼭 돈을 쥐어주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통해 기억하고 있던 말. 와인은 포도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었죠. 건강을 회복해서 시칠리로 되돌아온 마테오는 아내의 묘를 찾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란 것도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가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며 먼 곳에 있는 것은 다만 아름답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테오는 아내에게 애들 소식을 전해줍니다. 스탄노 뚜띠 베네. Stanno tutti bene. Sì. Sì, si fanno onore nel Stanno tutti bene. Everybody's fine. 모두들 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슈틸리가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란 걸 믿습니다. 스탄노 투티 베네.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스탄노 뚜띠 베네 모두들 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고향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전해주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그러시겠죠? 자,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시고요.